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.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.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.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니.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 걸.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.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.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.